남조선 각계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조국 통일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유기고가 황만옥을 비롯한 각계 총인민들은 김일성 주성님은 애국애족 애민을 필승의 지론으로 삼으시고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는 선견 진영으로 통일의 진로를 등대와 같이 밝혀주신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며 로숙한 정치가이셨다고 토로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결핵에 안겨주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6.15 통일시대의 승리의 표대로 찬란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채택과 그 이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사변적 성과들, 우리 민족이 발휘하고 있는 민족자주정신과 전민족적인 연대연합은 그의 조국 통일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했습니다.